하나님께서 그 이름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통 첫 예배를 새 예배당에 이제 예배당을 얻고 그렇게 첫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도 항상 그렇게만 봐왔기 때문에 참 그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천은교에서 분립해 나갈 때 천은교에서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름교회 담임이 되고 분립이 되면 꼭 설교는 20분 안에 끝내야지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에는 아파트를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도 예배당 알아보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당회도 고생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예배당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배당을 알아볼 때 처음에 제 고민은 뭐였냐면 우리가 분리개척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모았잖아요. 처음에 분리 이제 예배당 얻기 위해서 고민했던 게 한 10억쯤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욕심이 안 됩니다. 저 목사 저 돈 좋아하는구나. 왜냐하면 청량리가 너무 비싸요. 30평, 40평 하는데도 너무 비싸요. 처음에 이제 돈이 걱정이었어요. 예배당 얻기 힘들겠다. 근데 예배당 얻으려고 이 집, 저 집 집주인들 만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다니면서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로 들려가려고 하니까는 교회는 싫대요. 심지어는 그 교회 건물주가 믿음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싫대요. 또 심지어는 어떤 건물주는 그걸 내놓으라는 사자를 가진 직업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도 다른 건 다 좋아도 교회는 싫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서글퍼지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천덕구리가 됐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그 만삭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때를 찾잖아요. 근데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잖아요. 이 생각을 이제 제가 교회를 얻으러 다니면서 이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만삭이 된 마리아가 다이아를 목에 걸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 여관 주인이 그렇게 내몰아쳤을까? 그 집주인들이 싫은 이유가 그거예요. 개척교회들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 밀려고 돈이 없을까봐. 그리고 문제 생길까봐 안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만한 다이아를 하고 여관 주인에게 방 하나 달라고 그러면 그 주인이 방을 안 줬을까? 줬겠죠. 분명히 줬을 겁니다. VIP론으로 줬을 겁니다. 근데 안 줬어요. 왜냐면 그냥 젊은 부부인데 뭐 행색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만삭이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냥 안 줬어요. 또 그날이 또 바쁜 날이었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돈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 그 생각까지 가다가 제가 이 상사를 방금 말씀드린 상사를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다음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구간에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탄생하셨는데 그때 전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목동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박사들이 찾아와요. 그 박사들이 어느 대학 출신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학위 받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사 3명이 찾아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를 개척할 때 돈이 중요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뭐 방도 없고 마구간에서 그런데 뭐 돈도 없고 그런데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목동들과 제일 그 당시 때 제일 힘들었던 목동들이 오고 제일 최고의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 오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이름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 요번 그 표현도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실망하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진짜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원교회는 무슨 뜻입니까? 천원교회? 천원교회, 예, 빨리 말씀해 주신 분은 이따 떡 드릴 때 떡 두 개 드릴게요. 그 천원교회 뜻. 네, 맞습니다. 하늘에서 응답. 그러니까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전 잘 모릅니다. 이건 주관적인 생각인데, 서호 목사님이 천원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으면은 분명히 제가 아는 서호 목사님은 노예에서 뵀을 때나 불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방향으로 목회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 목사님 오시고 나서 한 목사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교회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이름은 그 교회의 방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성도님들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사실 투표에서 이름교회라고 정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준비하며 목회계획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다수의 투표로 정했던 이름교회의 의미가 앞으로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 교회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을 부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사복음서에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과 죽으시기 전까지 수많은 말씀 중에 제일 보석과 같은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다가 가상칠언이 생각났어요. 왜냐면 그때는 죽기 전에 하신 일곱 마디거든요. 그러니까는 30세 이후로 부모 곁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죽는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일곱 마디가 예수님 마지막 때 하셨던 이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가 참 소중하지 않는가. 뭐 다 소중하지만. 근데 그 중에 제 유언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리고 말씀 마치시고 이제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올라가시는데 이름교회를 저는 이름교회의 본질을 여기서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다 이루었다. 이것을 당시 언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부릅니다.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은 주보 안쪽에 테텔레스타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예수님이 특별히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때 흔하게 사용했던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는 그 당시 때 흔하게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름교회 다 이루었다. 너무 놀랍게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름교회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다른 말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죄교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담이라는 말씀 기억나세요? 사박다니 교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가상 이 칠언의 말씀을 보다가 유일하게 그 말씀을 보면서 이름교회 다 이루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교회라는 이 이름도 다른 분이 되셨지만 성도님들 투표를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테텔레스타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뭘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이 정작 이뤄놓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엄연히 따지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메시아인 줄 알겠느냐? 봐라,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죄 있고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난 것도 이 수많은 기적들을 봐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당시 때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게 이루어졌냐고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태지만 여전히 병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 주위에 그 예루살렘에도 앉은뱅이, 귀머거리, 눈먼자, 혈루증, 문둔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또 이루어진 게 없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데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고난하고 고통당하는 현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당시 때 보통 젊은 부부가 아기를 할 때 마구간에서 아기 낳는 가정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때도. 그런데 예수님은 비참한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비참함이 33년 뒤에도 여전히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다 이루셨다.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제6언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예수님께서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이 30절에 있는 다 이루었다를 마지막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크게 소리쳐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6시간 동안 이 다 이루었다가 죽기 직전이에요. 돌아가시 바로 직전인데 6시간 동안 고통당한 사람이 바로 죽기 직전에 하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칠 힘이 있는가? 그 힘이 남아있겠는가? 불가능해요. 의학적으로도 불가하고 생체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크게 소리치시고 돌아가셨다. 소리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그 크게 소리친 내용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소리칠 기력이 있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이 있는 인성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막 그냥 세상 떠나러 고함을 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돌아가고 하고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점에 오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러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도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크게 소리쳐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이름교회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 했는데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루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작 본인도 지금 십자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지고 본인들이 고쳤던 사람들도 없고 본인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도망가고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그 부모와 형제들과 마리아들만 모여서 울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로마 병사들 때문에 근데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소식을 예루살렘과 그 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정치적 어떤 반란군처럼 유명했던 예수의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걸 다 듣게 돼요. 현실적으로는 다 이룬 게 없는데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은 이 말의 테텔레스타이의 의미를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가 저번에도 설교하셨는데 평생 눈 못 본 자를 예수님이 직접 손을 만지셔가지고 그 눈알을 만지시고 눈을 만지셔서 고치세요. 죽어있던 자와 병든 자와 평생 앉아있던 자를 살리시는 그 일들이 그 한 사람에게는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가 세상적인 전체적인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났던 그 한 사람에게 그 테텔레스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는 형제들과 마리아들, 가늠에 있던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 정말로 세상에 쓰레기처럼 세상에 정말로 멸한 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는 본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고는 영혼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 눈을 거지로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진 않아요. 그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해서 특별한 직장을 얻지도 못해요. 여전히 그 사람은 변함이 크게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테탈레스타이의 의미를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는 온 세상의 평준화의 구원과 나음이 아니라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순간이었고 죽기 바로 불꽃이 사그라지기 바로 그 직전이었고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게 소리를 쳤다라고 하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그 큰 소리가 누구한테 해당이 되느냐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에 예수님 죽어가는 그 현장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테텔라스타이가 그의 영혼을 찢어버리는 큰 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름교회는 테탈라스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테텔라스타의 의미를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된 사람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먼저 죽어지고 믿음에 먼저 된 자와 강한 자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름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교회에 오면은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음성을 듣는 성도들 그 역사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이름교회를 꿈꿔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테텔라스타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제 6원이지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역사의 완성은 이 단어에 들어갑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속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름교회가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와서 똑같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기를, 이름교회는 좀 병자들도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병자들이라는 의미가 고침밖에서 오는 병자들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분, 아니면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권력을 가진 분,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아니면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불조화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평준화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테텔라스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였다는 것이 테텔라스타인데 구원을 완성하였다는 말은 어느 누구나 다 예수께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교회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과 노년에 있는 성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역 교회들을 보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름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름교회는 오히려 말도 안 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설명으로 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용상으로 넣어야 돼요. 조폭도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심장이 약한 사람이 돼서 그래도 장로님 두 분이 강하시니까 조폭도 왔으면 좋겠어요. 범죄자도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교회 안에서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밖에 나서 다른데 밖에 나서는 직업이 다르니까 다르죠. 신분이 다르니까 다른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이름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바로 죽기 전에 하셨던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테텔라스타이 안에 들어와서 모두 다 똑같이 구원받은 자로 평준화되고 똑같은 형제여 자매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